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3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원회의에는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조선사회민주당 소속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경향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했습니다. 김용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향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 대하여 천명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은 가장 공명정대한 조국통일 대강이며 애국애족의 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은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대로만 하면 조국통일은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이룩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에서 조국해방 이른 한돌스를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 것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 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한 매우 의의 있는 중대 제의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애국 애족적이며 건설적인 제의에 대하여 무턱대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민족 문제, 통일 문제 해결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이 채택됐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남조선의 정당들에 보내기로 했습니다.